같은 남자가 어디냐 I'm a sniper 날 받아 늦었다는 건 네가 원하는 거 어디 가는 건 뭐다 말하지 않아도 What I can't stop it 이미 내 맘을 love it 중독이 된 것만 같아 기분은 아예 나쁜 여잔 걸 알면서 go ahead, go ahead 사랑이란 포이슨에 빠져버린 boy I don't care can we kiss I gotta get your love oh I'll make it over tonight 저도 I'm okay oh 붉게 물든 너와 나 같이 도친 너의 red lips red lips 왜 그리 달콤한데 말 좀 해봐 hello hello hello hello So bad girl Please don't be the wild the push girl God I wanna see your colors It's not the true colors Colors 설명은 필요 없어 맘이 보인 걸 완벽한 필요 없어 You're so beautiful 뭔가의 홀